이 시간에는 너림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전승의 축포요 말하라. 빛내는 별무 우리 주 보였나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는 대를 이어.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길 걸어왔다.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을 물어보라. 미제의 성적이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를. 사랑 사랑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포 길이여라. 소극의 산마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 피 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난 아들 딸들 불멸의 그 이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 저가는 빛나는 전포 대의 승리 오직 한길 서서히 기리어라. 성수는 국기 우연 태양의 빛밝은 곳이다. 그 햇빛 백승예로 우리를 인도하리라. 정의의 복음으로 미지의 멸망을 선언하.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 사랑 사랑 승리만을 펼쳐가는 힘나는 전통 대의 승리 오직 한길 서서히 기리어라.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